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박혜숙, 그림 박재현의 김정호입니다. 김정호는 조선시대가 낳은 훌륭한 지도 제작자이자 지리학자였어요. 김정호의 꿈은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죠. 김정호는 선조들이 남긴 옛 지도를 하나하나 꼼꼼히 공부했어요.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냈어요. 그 지도가 바로 대동여 지도이죠. 남대문 시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상인들로 오늘도 변함없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곡식, 야채, 소금을 파는 상인들, 종이나 그릇을 파는 상인들이 길 양옆으로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이제 갓 10살이 된 김정호는 오늘도 시장 구경을 나왔어요. 따로 놀이터가 없었던 때 구경거리로 가득 찬 남대문 시장은 김정호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였죠. 어? 저게 뭐지? 그날따라 김정호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림 같아 보였지만 보통의 그림과는 어디가 달랐어요. 꽃이나 새, 사람이 그려져 있는 대신 산과 성, 길들이 잔뜩 그려져 있었거든요. 호기심 많은 김정호는 그림 같아 보이는 것을 파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어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응, 이것은 지도라고 하는 거야. 지도요? 지도가 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강, 산을 작은 종이 위에 그린 것이지. 지도만 보면 어느 마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는지 길을 잘 알 수 있단다. 지도? 그거 참 신기하네. 지도만 있으면 모르는 마을도 찾아갈 수 있겠구나. 김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산과 강이 나뭇잎 무늬처럼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고 또 보았어요. 김정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1804년쯤 황해도 토선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급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김정호는 9살 때쯤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남대문 근처 만리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 변두리에 자리를 잡은 것이죠. 김정호가 태어나서 자랄 무렵 우리나라에는 여기저기에 시장이 들어서고 장사가 매우 활발해지던 때였어요. 시장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무척 많아졌죠. 상인들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으므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도였어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낯선 곳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가 있어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쓸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런 지도는 대개 소매 안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았고 서울에서 각 고을까지의 거리 정도만 쓰여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지도였죠. 김정호가 남대문 시장에서 본 것도 이런 지도였어요. 김정호는 날마다 가게에 가서 지도를 구경했어요. 세계 지도, 중국 지도, 일본 지도,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의 각 도를 그린 지도, 지도의 종류는 많고도 많았어요. 허허 녀석, 아 지도가 그렇게 좋으냐? 아 옛다, 이거 버릴 거니까 너나 가지려무나. 어느 날 지도를 파는 아저씨가 김종호에게 귀퉁이가 떨어져 팔지 못하게 된 지도를 한 장 주었어요. 김정호는 지도를 들여다볼수록 자기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붓을 꺼내 지도를 베껴 그려보았어요. 산도 그리고 강도 그렸어요. 집과 길도 그려넣었어요. 그럴듯해 보였죠. 다음 날 김종호는 자기가 그린 지도를 들고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응? 이것을 네가 그렸단 말이냐? 네. 호호, 제법 잘 그렸구나. 아저씨는 기특하다는 듯이 지도를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너 우리 가게 와서 일해보지 않으련? 네,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는 뛸 듯이 기뻤어요. 보고 싶은 지도도 마음껏 구경하고 지도를 직접 그릴 수도 있게 되었으니까요. 김종호는 어느새 20살 청년이 되었어요. 지도 가게에서 일한 지도 5년이 지났지요. 너도 이제 장가를 들어야겠구나. 주인 아저씨는 참한 처녀를 소개해 주었어요. 김정호는 그 처녀와 결혼했어요. 식구가 생긴 김정호는 지도 만드는 일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지도를 만들려면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글 공부도 열심히 했지요. 김정호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도들이 그렇게 자세하지 못했어요. 또 같은 한양 지도라 해도 만든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었어요. 김종호는 자기가 지도를 새로 그려보고 싶어졌어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면 크고 좋은 지도를 보고 공부해야겠어. 김정호는 좋다는 지도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크고 좋은 지도는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그런 지도는 주로 나라에서 만들었으므로 벼슬이 높은 양반들이나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하나의 지도를 만든 뒤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그려야 했으므로 지도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크고 자세한 지도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를 볼 수 있을까? 벼슬이 높은 양반들 댁에는 크고 좋은 지도가 있다던데.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최한기라는 양반 댁에 좋은 지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김종호는 무턱대고 찾아갔죠. 나으리, 저는 김종호라고 합니다. 지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으리께서 좋은 지도를 가지고 계시다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최한기는 김종호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과거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벼슬을 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최한기 또한 지도에 관심이 많은 터라 김종호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지도가 보고 싶다고? 최한기는 김종호에게 지도를 여러 장 보여주었어요. 말로만 듣던 동국지도와 해동여 지도도 있었어요. 김종호는 지도를 보고 또 보았어요. 머릿속으로 지도를 모두 외워두려고 하는 것 같았죠. 하하, 이 사람 정말 지도에 관심이 많구먼. 내 자네가 보고 싶은 책과 지도는 얼마든지 구해다 줄 터이니 좋은 지도를 그려보게. 김종호는 최한기를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김종호는 최한기에게 빌려온 지도를 수십 번, 수백 번 꼼꼼히 보았어요.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동국 지도는 실제 거리 100리를 한 척으로 줄여서 그린 지도예요. 실제 거리와 지도상의 거리와의 비를 축척이라고 해요. 동국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축척이 들쑥날쑥해서 지도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동국 지도가 처음으로 축척을 사용한 정확한 지도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겨우 8장의 종이에 나누어 그리다 보니 자세하지는 못했어요. 군과 현을 각각 다른 종이에 그린 해동여 지도는 동국 지도보다는 훨씬 더 자세했죠. 그런데 지도마다 축척이 달랐어요. 군과 현의 크기가 서로 다른데도 모두 같은 크기로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축척을 사용하기 위해 그려놓은 가로선과 세로선이 지도에 드러나 있어서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다가 군과 현의 경계까지만 그려놓았으므로 각각의 지도를 이어보아도 하나의 지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김정호는 축척이 일정하면서도 더 자세한 지도를 그리고 싶었어요. 서로 이으면 커다란 한 장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김정호는 동국지도와 해동여 지도를 보면서 느낀 문제들을 고쳐 좀 더 자세하면서도 보기 편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밤이건 낮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새로운 지도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김정호가 다른 지도는 그리지 않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자 아내는 걱정이 되었어요. 집안 살림이 자꾸만 어려워져 갔거든요. 그래도 김정호가 지도 그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지라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답니다. 그 대신 자기가 광주리를 만들어 팔아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종호는 최한기를 처음 만난 지 거의 6년 만인 1834년, 순조 34년에 청구도를 완성했어요. 김종호의 나이 어느새 31살이 되어 있었어요. 김정호는 제일 먼저 최한기에게 청구도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좋군. 전국의 땅을 같은 축척으로 그렸을 뿐만 아니라 각 고을을 연결해 자세히 입을 수도 있고 지도 위에 선도 말끔히 사라졌으니 정말 수고가 많았네. 최한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청구도에 머릿말을 써주었어요. 하지만 김정호는 청구도가 완벽한 지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고쳐야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청구도에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어요. 옛 선조들이 만든 지도책에는 마을과 강, 산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게 많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지도와도 다른 점이 많아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다. 이런 점은 나중에 다시 고쳐야 할 것이다. 완벽한 지도를 만들려면 마을과 강, 산의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했어요. 이런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을 지리지라고 하는데 김정호가 청구도를 그릴 때에는 정확한 지리지가 없었던 거예요. 정확하고 자세한 지리지를 새로 만들어야겠어. 김정호는 청구도를 다시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김정호는 그때까지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지를 모두 모았어요. 그런데 지리지들은 서로 내용이 달랐어요. 만들어진 지 오래되어 내용이 틀린 것도 꽤 많았죠. 이래서야 정확한 지리지를 만들 수 있겠어? 내가 일일이 온 나라를 돌아다녀 볼 수도 없고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를 만들기가 이리도 힘들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누군가 김종호를 찾아왔어요. 누구신지요? 나는 중화부사 신원이라고 하네. 아니, 높으신 나리께서 저희 집에 웬일이십니까? 자네가 청구도를 그렸다지? 나에게도 하나 줄 수 있겠나? 지도가 무척 좋다던데.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서 자세하고 정확한 지도가 꼭 필요하다네. 나으리, 청구도는 그리 좋은 지도가 아니옵니다. 김정호는 신원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신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네의 정성이 대단하구먼. 내가 규장각에 있는 지리지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겠네. 반드시 좋은 지도를 만들어주게. 규장각은 나라의 귀중한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김종호는 이제야 좋은 지도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다시 한번 벅차올랐어요. 나라의 귀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된 김종호는 옛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리지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청구도를 만들 때부터 보아온 동국여지승람이나 문헌비고를 비롯한 온갖 지리지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지리지들은 자세하고 정확한 것 같았으나 각 지방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모아놓은 터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달랐어요. 또 어떤 책은 앞사람이 잘못 써놓은 것을 그대로 베껴 써서 틀린 곳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베껴 쓰다 보니까 당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아, 이래서야 말이 되는가. 내가 직접 다녀보아야겠어. 김종호는 앞사람이 써놓은 지리지를 그대로 베껴 쓰지 않고 일일이 온 나라를 찾아다니며 틀린 곳은 고치고 새로운 것은 더 집어넣었어요. 김종호는 41살이 되어 동여도지라는 새롭고 정확한 지리지를 만들어냈어요. 김종호는 동여도지를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 동여도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는 지도를 찾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지도를 일일이 손으로 베껴서 그렸다가는 지도를 구하지 못할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지도를 만들면 목판으로 찍어내야 했어요. 그래, 나도 지도를 목판으로 찍어야겠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김종호는 먼저 간단한 서울 지도를 만들어 목판으로 찍어 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와 있는 서울 지도를 구해보고 정확하지 않은 곳은 직접 거리를 쟀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지도가 바로 수선전도예요. 수선이란 모범이 되는 곳이란 뜻으로 서울을 일컬어요. 김정호는 곧바로 목판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목판이란 인쇄하기 위해 만든 나무판을 말해요. 목판이 다 만들어지자 목판에 먹을 칠한 뒤 종이에 대고 찍어보았어요. 지도는 아주 뚜렷하게 잘 찍혀 나왔어요. 됐어. 이 정도면 우리나라 지도도 인쇄할 수 있을 거야. 김종호는 하루빨리 동여도를 만들어 인쇄하고 싶었어요. 수선전도를 목판에 찍어내고 나서 다시 동여도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동여도지를 바탕으로 청구도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갔죠. 그리고 부족한 곳은 새로 채워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여도는 그때까지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자세하며 가장 아름다운 지도였어요. 김종호는 동여도지와 동여도를 들고 신원을 찾아갔어요. 나으리,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리 덕분에 지리지와 지도를 완성했사옵니다. 아, 그래, 정말 수고가 많았네. 아주 훌륭하네, 훌륭해. 신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동여도를 완성한 김종호는 하루라도 빨리 목판으로 인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여도를 그대로 인쇄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동여도를 목판으로 새기기에는 너무나 복잡해. 검은색만 써서 인쇄하면 기호도 알아보기 힘들 거야. 김정호는 7,000개가 넘는 지명을 빼고 기호의 종류도 26개에서 22개로 줄였어요. 그 밖에 몇 가지 손을 보고 나서 목판으로 찍어냈어요. 김정호는 이 지도를 대동여 지도라고 불렀어요. 대동여 지도란 우리나라 지도라는 뜻이에요. 동여도가 나온 지 4년 만에 대동여 지도가 완성된 거예요. 김종호의 나이 어느새 58살이 되어 있었죠. 대동여 지도는 목판으로 인쇄했다 뿐 모양이나 크기, 짜임새는 모두 동여도와 똑같았어요. 모두 22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책은 병풍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길을 다닐 때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대동여 지도는 목판으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도와는 달리 관리나 군인, 상인, 누구나가 쉽게 구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했기 때문에 김정호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어요. 김정호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자세하고 보기에도 편한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 첫 머리에 지도를 만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 지도는 오직 나라를 위하여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것이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는 적을 처부수고 난폭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평화로울 때에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종호는 늘 지도와 짝이 되는 지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동여 지도와 짝이 될 지리지도 있어야 했죠. 그 지리지도 인쇄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지도와 지리지를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김종호는 먼저번에 만들어 놓았던 동여도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동여도지는 동여도와 짝이 되는 지리지였으므로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와 짝을 이루는 지리지, 대동지지를 새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정호는 동여도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빼버렸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것도 빼고 비슷한 항목은 서로 합해 항목의 숫자를 줄였어요. 그리고 사람이나 가문에 관해서는 빼고 대신 군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옛날 전투에 관한 항목을 더 집어넣었어요. 김종호는 대동지지를 만든 다음 죽을 때까지 조금씩 고쳐나가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책을 더 찾아보고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것은 직접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김정호는 1866년까지 대동지지를 고쳐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동지지는 완성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김정호가 대동지지를 왜 완성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해요.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대동지지를 보면 1866년까지는 살아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쯤에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만 짐작하고 있어요. 김정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혼자 공부해서 지도 만드는 법을 익혔어요.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옛날 지도와 지리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 다음 그보다 더 좋은 지도와 지리지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애썼어요. 좋은 지도를 만드는 일이 곧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김정호가 온갖 고생을 다해 만든 대동여 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예요. 대동여 지도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목판으로 인쇄되었고 알기 쉽게 기호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지도를 만드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